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인터넷 잡지 렘치치,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신화망, 환구망, 일본의 교도통신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팔 신문 아르판,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쿠츠크 블로그스포트루,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과 주체 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 기자협회, 네팔 조선친선협회, 에콰도르 김정일 도서관, 주체 청년소조, 조선민주주의민과국가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려명거리 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 하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라오스 통신, 기인의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방송과 러시아, 에콰도르, 브라질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우리식의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을 보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